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he duty of Jesus Christ. The first, Jesus is God incarnate.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봤었고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Last week we studied about Isaiah chapter 9 verse 6.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가 같이 그 말씀을 보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암송하시면 전도의 현장에서나 또 누군가와 대화해야 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럴 자리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답을 던져주면 싫어하는데요, 질문을 던져주면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근데 답을 주면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귀하게 얻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 의미를 안 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나 어떤 질문, 어떤 고민 그런 게 있을 때는 혹시나 아, 저 답 내가 알았는데, 내가 목사한테 답을 들었는데 그 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그럼 이거 어떤 것 같아? 한번 고민해 보게, 이제 질문을 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태어났으니까 그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때가 있겠지, 이제. 이게 무슨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진짜 아기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아기가 어떻게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이건 이상한데, 아기는 아기지, 아기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 그러면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아들이 아버지면 집안에 족보가 꼬이는데,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틀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읽어보면, 아무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쉽게 말하면 별명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넘버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마이티 갓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힘이 있어 그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에서 말씀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신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이겠죠. 안 뛰어나면 거기 가서 뭐하러 빌고 뭐하러 재물을 드리고 하겠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뛰어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토요일에 우리 공부했는데 같이요,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몰록 신이든 하늘의 별이든 간에 신이라고 부를 때는 뭔가 뛰어나니까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은 기본적으로 전능한 겁니다. 뭐 귀신이든 뭐든 간에 사탄이든 간에 아무튼. 근데 굳이 이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신이 뭔가 힘이 세? 라는 의미로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그렇다 하면 바알도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의미는 특별히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인되고 발견되고 함께 말씀하셨던 그 흔히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별명, 그리고 호칭이라고 하는데 타이틀입니다. Every God, Almighty, people believe that. So in Old Testament we saw Mighty God or Almighty God. It just mean, it do not just mean powerful. It mean Jehovah, the Heavenly Father. But Isaiah chapter 9 verse 6, boy, a baby, a child is mighty God. It means child is Jehovah.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곱씹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틀렸든지 성경이 맞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럼 성경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죠. 근데 나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니까. 그럼 결국은 예수가 여호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가 여호와가 되지?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는 것을 불경하다 혹은 믿음이 없다, 뭔가 약하다라고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의심은 조금 강한 의미의 궁금함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왜 그렇지 정도인데 의심은 아닌 것 같아 이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야 정말 그걸 짚어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영화 중에서 찰톤 헤스톤, 아주 유명한 옛날 배우인데요. 찰톤 헤스톤이 찍었던 영화 세계 남을 대작 제목이 뭘까요? 두 글자. 아, 그 사람이 여러 개 찍었네요. 여러 개. 벤허, 쉽게. 이 기독교 영화 주인공이 전부 다 찰톤 헤스톤이거든요. 근데 벤허는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배너를 쓴 사람이요. 아니, 그 작가 이름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작가가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 자료를 막 모으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모았던 그걸 가지고 만든 소설이 배너입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아주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사실은 대작이죠. 3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소설책으로는 두꺼운 거 책 3권짜리입니다. 이게 짧은 소설이 아니고 진짜 두꺼운 책입니다. 하나님 없어라는 의심을 통해서 자기가 제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좋은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눈 감고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 영혼을 거는 문제인데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궁금해하기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왜요? 그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예,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아, 제가 또 이거 찾아봤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인데 왜 King of Peace가 아닐까 찾아보니까 영국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왜? King James Version 성경이 영국에서 번역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프린스라고 하면 무조건 왕자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프린스가 왕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전통으로 계승하게 되는 왕, 왕을 프린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영국 사람의 개념으로 프린스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왕권이 전통으로 이어지는 왕, 그게 프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이걸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아, 왜 평화의 왕을 프린스 오브 피스, 그러니까 킹 오브 피스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충분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Sister, last I wondered, I have a question. The Korean translated the like a king of peace, 평화의 왕. Wang is king in Korean. But English Bible, prince, prince of peace. So I wondered, why prince, not king? So I searched, why prince? The British, they have a concept, the 정통이 왕을 뭐라고 하죠, 이게? 계승된다. 정통적, 정통성이. Traditional. 아니, 그러니까 정통성, 정통. 네가 진짜 왕이 맞다, 이런 거. 정통. 그러니까 정통?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전통적인 거고요, 이제. 아무튼 그 prince mean his father was a king. 그러니까 authorized the king. Inherit. 예. Yeah. And his son also king. 그러니까 authorized the king. That time her son called it prince. 그러니까 not just mean king's son. He had the power, authorization he had. So in British. Yes, yes. So I understand because King James Version translated in British. Yes. So they used not king. They choose the word prince. Prince. So this means Jesus' authority he has. Yes. Yeah. All Heavenly Father. Yes. He have everything God has. So called it prince. 근데 지난주 우리 평화에 대해서 진검다리 막 체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에덴, 뭐 노아, 그리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왕국 열두 아들 뭐 야곱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죠. 오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대면하는 그 장면에 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왜 주님은 하필 그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이사야 9장 6절을 돌아봐서 평화의 왕이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그 평화가 바로 신년.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신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년의 완성처럼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그 평화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평화의 왕, 이 샬롬 안에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들 보시면 아자야 chapter 40 verse 9 이사야 4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에게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요한 chapter 1 verse 1 and 14.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같이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When is the time in the beginning? John chapter 1 verse 1. In the beginning. When? 2000년 창세기. 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Genesis chapter 1 verse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렇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니까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는 앞서야 됩니다. 왜냐면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Genesis chapter 1 verse 1 also said in the beginning. John chapter 1 and 1 also said in the beginning. But which one is more first? John is more first. Because God was He created Heavenly Father. So God was. So John chapter 1 verse 1. Again, good. Yeah. John chapter 1 and verse 1 sai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Yeah, was the word. Is a, the before. Mm. Yeah. And after is God created heavenly earth. Mm. So, 태초의 말씀이, because God have to exist there. So he can create heavenly heaven and earth. Yeah. Meaning to say the word. Yeah, word, yes. So word was first.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먼저 있어야 만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계시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보면 와, 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리스어 원어도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와 같이 있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은 따로 있고 분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와 같이 있었다는 강조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어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 지금 요한복음 1장은 창조가 포인트가 아니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14절에서 예수님이셔 이걸 말할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건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어 이제 이건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John chapter 20 verse 28.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니까요. 그게 나한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도마 시대 때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Today we can pray like that. My Lord, my God. This is not difficult. Yes. We can say when we pray unto him. But what is more important? At that time, Thomas, he said, My Lord and my God is more important that time. Yes. Today is very easy. We can say, my Lord, my God, it's okay. But that time, the meaning is very deep.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에 주님, 주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단어는 이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로 바꾸면 될까요? 주인님. 퀴즈입니다, 퀴즈. 아, 예, 그 주인님인데요. 주인님 말고 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주님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을 때 예전에 2000년보다 더 전일 때는 이제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제. Scribe, they write the Bible in ancient. So, when they cried this word, the Lord, I heard, they, They wash their bodies from head to toe. They change the clothes. And they used new pencils. And they write letter, load, and they broke the pencil. Because this pencil used for the special word, the Lord. So we cannot use again, so broken. 서기관들의 전통에 따르면 주님, 이게 그 당시에는 퀴리오스거든요. 그리스 말로는 퀴리오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YHWH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아야, 어여가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를 써야 될 때가 되면 서기관들은 목욕을 합니다. 왜? 내가 지금 거룩한 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왜? 거룩한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붓 같은 거겠죠. 뭔가 붓을 꺼내서 이 주님 씁니다.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 다음에 붓을 부러뜨립니다. 왜? 이 단어는 거룩한 이름을 쓰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란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왜 중요했는가? 그리스 말로는 퀴리오스인데 이 뜻 자체가 주님입니다. 주인 아니면 주님요. 근데 히브리 언론은 이 단어가 YHWH인데요. 주님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 In Old Testament, Lord means Jehovah or Yahweh. Second commandment said, 그 망령되이 읽지 마라. Oh yeah, you do not call his name. Second commandment, do you remember? Yeah. So, when they call the name Jehovah, they bear fear.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제2계명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쓸 때는 자 예를 들면 여호와라고 쓰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이니까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면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그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신약 성경에는 그냥 주님 주님 썼습니다. 아예 여호와라고도 안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 단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진짜 많거든요. 그 이름이. 근데 이것이 성경을 기록해왔던 전통에 비춰볼 때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어느 나라에 번역이 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았던 전통에 따라서 그냥 그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써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뭐 야훼라고 써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한글 성경만 유독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와를 써야 될 자리가 전부 다 주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세번역. 이 설명은 세번역 성경 제일 앞에 나옵니다. 왜 세번역은 주님이라고 썼는가 그 설명이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게 제가 성경 앞에 오면 설명이 있거든요. 그 네, 설명. 앞에 서문, 서문에 머리말 때 거기 나옵니다. Preface. 예, 저 이 뭐죠? 세번역, 그러니까 New Korean Version. In preface, we can see why they use the word Jehovah. They change the word to Lord, even though Old Testament. Is so? 예, 듣고 코리안. 아, 그게 here no more.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없어요, 여기는? 잠깐만요. 아, 아, 거긴 없구나. 네, 여기는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개역 신약을 따라서 개역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한 표기를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였다.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하시는 곳에서는 개역 구약에서 써온 여호와라는 표기를 그대로 썼다. 또 여호와 표기와 결합된 이름들 곧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에서도 여호와를 그대로 썼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히브리어의 네 자음 문자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이 주님입니다. 주님 또는 옐로힘, 하나님으로 읽어왔다.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를 쓸 때에는 예외 없이 주라고 하였다. 구약 성경 본문을 신약에 인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만은 반드시 주라고 하였다. 기독교 2000년의 성경 번역 전통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는 늘 주로 번역되어 왔다. 아무튼 이겁니다. 항상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인이지 뭐, 뭐 주인이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 주님 하나님 이 우리 아주 쉽게 말하고 있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불렀을 때 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네요 그렇게 불렀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말은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The Lord meant Jehovah in Bible. So Thomas called him Jesus, my Lord, my God. It meant my Jehovah, my God. So this is Thomas' confession. You are the God. You are one true God, Jehovah. You are Jesus. 그래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주인이란 뜻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갔을 때 예수 전도단에서 세운 열방대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대학교 예수 전도단에서 최근에 성경을 새롭게 읽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IBS라고 부르더라고요.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IBS의 관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원 저자가 누구였고 원 독자가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썼겠죠. 이제.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도마의 고백을 기록했던 나의 주님은 나의 여호와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설명할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 도마는 그 믿음으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열방대 공부하는 금들 얘기가 이제 원 저자와 원 독자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발견될 수 없다. 왜? 그때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에 있다가 지금 잠깐 나갔지만 아무튼 공부하고 있는 그 전도사인데 그분 얘기가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방법으로 성경을 지금 한 5, 6년째 계속 연구하고 이제 강사가 돼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할 때 자기한테 배우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각 교단에서 예수전도단 열방대학교에 와서 배우는 목사님들인데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도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 원 저자와 원 독자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그거라고 말하는데 어느도 반박할 수 없죠. 그게 원래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해가 하는 말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하기는 더 확신하게 됐다. 사실 처음에 의심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많이 부딪혔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이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사람의 지금 이해는 달라지는데 원래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이 고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하필 도마는 그 표현을 썼을까? 지금 같으면 이게 마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영접 기도 할 때. 그리고 전도 폭발을 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구주라는 말이 줄임말인데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게 구주죠. 사실은 구주와 구원자는 좀 반복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오히려 그 표현보다는 이제부터 뭐 예수님을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뜻이 분리될 수가 있죠. 근데 그 주님이란 단어가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만약 우리가 달라졌다면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마치 뭐 진화론처럼 믿음이 진화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믿음이 변질됐다라고 해야 되든지 뭔가 달라졌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근데 성경을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얘기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안 변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그때 도마의 고백이 지금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고백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 좀 넘어가고요. 이제 From the beginning of his human life. 그의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나머지가 이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꼭 읽으셔야 됩니다. Micah chapter 5 verse 2. 미가서 5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임이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에서 성경에 보면요. 근데 그 동방이 어딜까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 머리에 다 터번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이슬람교는 한 500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슬람 신앙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왜? 이슬람 종교는 마호메트에 의해서 후대에 생겨났기 때문에요, 이제. 근데 아무튼 같은 뿌리에 조상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왜? 그 복장, 그 모습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 얘기는 뭐 이란, 이라크 이쪽 지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동방 박사가 세 명으로 얘기하는데, 세 명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세 가지 본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명이 항시 들고 오죠, 이제.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질문을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여러분 같으시면 세 명 찾아왔다고 놀라시겠습니까? 겨우 세 명 왔는데 이렇게 놀라서 묻고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뭐 세 명 왔다고 내가 놀랄까? 싶더라고요, 사실요. 그분 얘기는 세명이 온 것이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보물 세 가지를 들고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세명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아마 박사들의 무리가 수십 명이 왔을 것이다. 수백 명까지는 아마 아닐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와야 이 헤롯이 놀라죠. 이제 한 무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친다면 무슨 이게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사람 정도로 이해될 건데요.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단순하게 점쟁이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읽고 공부하는 대학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단순하게 별점 치는 무슨 뭐 별자리 점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사라고 불렀죠. 박사. 그 사람들 자체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가장 똑똑한 학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시대를 읽고 이런 아무튼 엘리트 집단들이 어느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었고 그 별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별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왔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왕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난리 났죠. 내 아들이 있는데 반역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땅에. 그래서 헤롯이 정치적인 반역을 조사해 봤는데 자기한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정치적인 반역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학사들,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너 연구해서 나한테 답을 주라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내가 연구해봐라. 근데 정치적인 반란은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의 선생들, 랍비들이 연구해본 결과 만약 왕 얘기를 한다면 그건 미가서 5장 2절 외에는 없습니다. 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뭔가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얘기하죠. 아마 베들레헴 가면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면 나도 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나한테 반드시 와서 얘기를 해달라. 헤롯의 속셈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리고 Matthew chapter 1 verse 23,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뜻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낳았던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은 뭔가 시작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시작되기 전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나기 전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해서 그러면 영원 전에 시작해서 라고 얘기할 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며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그 관점이고 아들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 아들은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 전에는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창조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생각 속에. 그러나 생각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함께 존재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의 시작은 베들레헴부터 시작한다. 라고 봅니다. Son is not everlasting. He started from Bethlehem. So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That time Son wasn't.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아들이 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이때 아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The divine nature of Jesus is the Father.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자, 우리 아자 챕터 9 verse 6. 이사야 9장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아자야 63 verse 16. 이사야 63절 63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His name is our Redeemer. 그의 이름이 우리의 속량자. 뭔가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주셨다는 거죠, 이제. 근데 옛적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씀하기 훨씬 전부터겠죠, 시간상으로. 옛날이니까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있기 훨씬 앞을 봐야 되겠죠, 이제 성경을 순서로만 보게 된다면 옛적부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속량자가 됩니까? 구약에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분의 속량자 되심,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실 것,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John chapter 10 verse 30,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원래 짧으면 더 어렵습니다. 길면 뭔가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그럼 하나인데 뭐 하나지 끝이지. 자, 예수님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 유대인. 민족으로. 자, 유대인은 유대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나와 하나님을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제. 없죠. 왜 없죠? 여러분 다 없다고 하셨는데 왜 유대인이 아무리 신실한 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든 뭐 모세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나와 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왜 말 못할까요? 어떻게 question pastor? Bible said, I and Father is one, but Jesus was the Jewish people, Israel. So my question: any Israel people can say, I and the Father is one. Anyone can say like that? No. No? Okay, but why? Why they cannot say like that? Because they're different. Different. 하나님 아버지는 신의 영역. 신. 네. 그 나라고 해서 난 인간의 영역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신하고 같은 대등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의 형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같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는 없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하나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겁니다. 예.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게 되면 이 말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근데 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바알인데 나는 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바알은 가짜 신이지만 개념 속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 대 신으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이라면 바알은 가짜긴 했었지만, 근데 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신이 되는데 내가 바알이나 아세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하나야 뭐 친구야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근데 차라리 뭐 다른 우상을 얘기하면 괜찮다 이겁니다. 차라리. 근데 이 개념 속에는 결국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결국 내가 그분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생각 속에 하나님 몇 분 계시죠? 한 분. 근데 네가 차라리 내가 바알이야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그들의 개념 속에 내가 여호와야 이 말처럼 돼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 네가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네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감히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이게 예수님이 죽게 되었던 종교적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틀렸다. 아니면 예수님은 맞다. 맞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모르겠는데, 이 천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져왔고 예수를 믿어왔다. 근데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 사기꾼이든지, 두 번째, 도둑이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인정하든지 예수님을 도둑으로 인정해야 된다. 사기꾼, 거짓말했단 말이죠. 거짓말. 도둑,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상한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개념인 거죠. 그 말 안에는. 근데 예수님이 만약 사기꾼, 즉 거짓말쟁이였다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이걸 왜 증명을 못 해냈는가, 이 거짓말을. 만약 예수님이, 근데 또 뭐랬죠? 도둑이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바친 뒤에 그걸 깨닫고 나서 왜 밝혀내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해야 된다. 당신은. 아니면 예수님을 도둑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를 가리켜 4대 성인, 뛰어난 선생, 위대한 뭐 이렇게 지도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이 도둑과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근데 만약 그렇게 부르려면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려면 그가 단순하게 뛰어난 지도자, 훌륭한 선생, 뭐 4대 성인으로 봐선 안 되고 그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 4대 성인으로 부르면서 예수를 믿지는 않는가?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 논리 자체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라면 4대 성인이라는 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은 제 논리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C.S. 루이스가 그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C.S. 루이스가 오케이 당신이 그 맞다고,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인정이 필요하다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사기꾼으로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도둑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당신은 지금 그분이 4대 성인 뛰어난 선생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잘못된 것이다.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식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거 제가 방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약간 제가 뭐 좀 빠져나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은 인터넷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좋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아, 안 믿어. 난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아, 선생하시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도둑놈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건 뭐 좋은 사람이지. 이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혁명가지. 세상을 바꾼 사람이지.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훌륭한 선생님이지. 뭐 4대 성인이지. 뭐 책에 나오되 좋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이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하나 지금 전도한다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논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4대 성인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인정한단 말인데 인정하려면 그분의 삶은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삶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던 분인데 왜 그분의 말만 당신은 인정하고 그분의 목적과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선생님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 띵 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삼일체의 신앙을 가진 분들하고도 얘기하기 좋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하고도 얘기하기 좋고 제가 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프린트해 드릴게요. 이게 이 설명이 제가 그때 보고 와 진짜 저 사람은 C.S. 루이스가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막 옥스퍼드 대학입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영국의 아주 뛰어난 교수입니다. 이 사람 진짜 아주 석학 그 당시에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논리인데 논리. 자신의 논리로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크리스찬들과 만나고 하면서 띵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해왔는데 그러려면 내가 예수를 거짓말쟁이나 도둑으로 몰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논리가 맞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교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The Mere Christianity인가? 뭐 순수한 기독교가 무슨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아주 담백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이유. 근데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 계시냐? 이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감정적이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당신이 그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이 세상에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이 우연의 일치를 통한 진화론이 가능하기 위해서 몇억만 분의 뭐가 있는 이걸 믿기보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뭐 몇억만 분의 1인 이 확률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심을 믿으려면 몇 분의 1만 믿으면 된다. 그 확률을 볼 때 확률. 그러니까 과학자적인 나의 입장으로 보면 몇 분의 1이 훨씬 더 확률이 큰 거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안에 보면. 보면 어플 그렇네.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우연을 전부 다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이 너무너무 낮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면 그 확률이 확 줄어들어서 가능성이 너무 커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죠. 이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C.S. 루이스가 아이들 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재미있게 읽고 접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알죠? 그 뭐 사자 뭐 뭐 마녀 뭐 이렇게 뭐 캐스피안 왕자 이거 시리즈 많잖아요 이제. 예. 네. 그 보면 예를 들어 뭐 나니아 연대기 처음 나오는 아슬란 사자.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 사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그 소설 속에 쫙 풀어놨어요 전부 다. 천재입니다 천재. 어떻게 이 교수가 책도 잘 씁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올, 나올까 말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하고 이 사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나나이연대기 그래 남자 처음 알았다. 그거 진짜 그 영화로도 몇 번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뭐 새벽 뭐 뭐에 출정원가 뭔가 뭐 그것도 보고. 책도 있고 영화로도 나왔어. 근데 난 오늘 처음 알았어. 나는 이 연대기가 네. 그런 캐릭터인 거라. 톨킨. 톨킨은. 그 사람도 일하고 있고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그 영화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아 여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C.S. 루이스가 당대에 원래 절친이었는데 완전히 의절하게 되고 C.S. 루이스가 죽은 다음에 톨킨이 이제 친구의 그 우정을 깨닫고 다시 또 이제 돌아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대에 하나님 그 사람 그 마녀도 있어. 반지의 제왕 얼음 돌킨이랑 맞아 그것도 있고 걔들 죽고 다시 그 영혼으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재밌어요. 위엔 다 봤네. 다 봤어요. 어 영원히 다 가지고 있어 그 영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아마 그런데 천재라고 느낄 거. 그리고 아마 그 마지막 그 영화로 나온 것 중에 마지막이 무슨 새벽 출정 후에 뭔가 들어가 뭐 그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게 영화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네가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거긴 정말 좋은 곳에 넌 가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 저기 갈 거야 결정하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마치 우리가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장면들 영화에 그런 것들이 막 포함돼서 그 이제 어떤 상징 같은 것들로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무 짧지만 사실은 이것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신성모독의 큰 죄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는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걸 인정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우리의 믿음이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예수의 신성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큰 4번 넘어가서 넘버 4 4번에 예수의 신성은 성령이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보혜사 너희한테 보내줍니다. 다른 보혜사. 근데 보혜사의 뜻은 헬퍼, 변호해 주는 분, 뭐 변호사,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보혜사, 그가 누구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영. 근데 세상은 그 모릅니다.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맞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맞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보혜사를, 그 영을, 진리의 영을. 그리고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죠. 다른 보혜사.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자, 다시 온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갔다가 내가 다시 재림할게. 한참 뒤에, 나중에 내가 재림할 거야. 이제 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글자만 봤을 때. 두 번째, 내가 갔다가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다시. 그럼 다시 오는 거죠.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것은 내가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올 거야 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 세상이 끝날 때 재림 예수로 다시 올 거야 가 되든지요. 이제 둘 중에 뭐 하나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걸리는 문제는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다른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이거요, 목사님. 예. 내가 아파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성령이 뭐냐고 아예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으로는 올 수 없,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는데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를 돕는 성령이다. 이 성령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죄인으로 그 올 수 없으니까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 말이 있잖아.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맞는지 해놓고도 아니 나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John 14, chapter 16 sai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So my question, what is another in this Bible, in this time? Holy Spirit. Holy Spirit. Yeah, yes, but the meaning of another. Ah, yeah. I will give you. Yeah. Another helper. So. We can guess another existence or another position or another 뭐 work.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것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르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른 역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모습.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을 볼 때. 근데 성경 전체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몇몇 말씀의 장면들을 묶어서 이해하게 볼 때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다름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가 다르다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존재의 다름으로는.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 전까지 세상도 예수님을 봤고요, 세상도 예수님을 알았고요, 세상도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근데 이제 예? Salvation. 그러니까 그 전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맞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 그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Jesus was on earth. He stayed discipled with not in. But another helper, he stayed in me. So this is another. Because when you say comforter, this is the refers to Saram. Ah, yeah. Comforter. Mm. Ah, yes. The title. Yes. Title. 그때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이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영으로 우리 몸에 Holy Spirit. 들어와서 계시는 거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함께 있었지만 맞아. 예수님이 신성, 근데 성령이 신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 성령이고 그게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럼 이제 아우 너무 헷갈려.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 너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이 장면에서만 보게 되면 다시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재림 예수로 오신다라고 이야기에는 이 성경의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다른 보혜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림 예수를 얘기하면 흐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로 두지 않고 다시 온다는 말은 내가 성령으로 강림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면 다르다라고 할 때 다른 것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던 인간 예수에서 성령 예수로 우리 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장면에 대해서는. Because the world, Pastor, when yeah. the world cannot receive, world refers to unbelievers. Yes. This time world means yes. unbeliever. Because it did see him not. And this refers to us as believers. And I'll give you a comforter. Refers to us yes. believer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저 페이지 넘버 6, 6페이지 보시면 The B, God is an invisible spirit. The, yeah, in the first page. The B, God is an invisible spirit. And C, Father, Son, and Holy Ghost. 그리고 C, C에 보시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나오거든요. C.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 타이틀. 이 타이틀이 이게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The Father means God in parental relationship. 그러니까 나와 부모 같은 관계 속에서 이해되시는 하나님. 그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때 나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개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불렀는데 너 네 누구? 너 네 아빠가 아닌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가 자녀야 되는 거죠. 오준이가 엄마 불렀는데 누구냐? 난 네 엄마 아닌데? 너 누구니? 이러면 이제 이름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관계와 개념이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고 그분은 내 아빠가 된다라는 관계 설정입니다. 설정. So when we called him the father, it means God in parental relationship.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치 그분과 내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아들. 아들도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일 때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그래서 son of God means humanity.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그때만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제가 장로교회 때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하면 그때 예수님이 왔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그 말씀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을 입고 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왔다. 그건 인정해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예수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건 믿거든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인 걸 믿냐 하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틀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 성경 그걸 믿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대해서 그러면 삼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러 하면 자기네도 헷갈려서 몰라요. 어떨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왔지. 근데 그분을 아들이라고 해.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령은 뭐냐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가 그 성령도 잘 몰라요. 성령을 그냥 우리가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인정 안 하고 그냥 보혜사 돕는 자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아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데 그걸 왜 그분을 인정하면서 왜 성령님이라면 그건 또 하나님의 칭한 그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죠. 뭐 이래 물으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그걸 한번 짚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로 설명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온 거 맞거든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근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인정을 안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 헷갈리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세 개가 한 분이라는 거는 예,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알거든요. 근데 이게 세 개나 할 때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걸 얘기해줘도 그 부분에서 이상해.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가 이제 저거 볼 때 우리가 이상하게 근데 요즘에 이제 장로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한 사람은 이게 하나라는 거를 인정해요.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도 거듭나지 않는 한 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깨닫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꾸 그 사람들을 신비다, 뭐 우리는 모른다, 인간의 영역.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신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이 관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 선생님,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한 게. 똑바로 얘기한 거네. 아까 뭐라고 했다고 하셨죠? 성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 죄인으로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멀리 하시는 분이시라. 죄와 가까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 없어서 성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 되는 반이 예수다.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근데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맞잖아. 이래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제가 듣기에 너무 말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성령 글자 그대로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으로의 활동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그래서 영어에서는 성령을 이할 때 항상 액티비티 쓰거든요. 액티비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커스가 될 때 성령. 그분이 사람이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예수.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 아들.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와 그분 간의 부모 자식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니까 왜냐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자식이야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고.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낳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으로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 입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다. 근데 왜 입다라고 뭐 물론 성경에 낳았다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낳았다라고도 하지만 입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신이 신을 낳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면 가능하죠. 제우스가 아테나와 결혼해서 아들 신을 낳고, 그러니까 그쪽 개념으로는 가능한데,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 같이 이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의 세계관은 그냥 한 분의 하나님이 있다라고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가 아닐 때에는. 근데 이 하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 우리는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치 혹은 동일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치하신다.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연합으로 이해해요. 연합. 연합. 부부는 한 몸이다.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하나지. 근데 남편 딸이 아내 딸이잖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이해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론자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꾸 말이 들어가면서 꼬이게 되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연합의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어느 순간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이해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삼위일체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을 삼신으로 얘기하자.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 그러면 아주 명쾌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자니까. 학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자적 관점으로는. 그러면 명쾌하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삼신의 개념으로 넘어서게 되면 그건 정말 성경과 다른 거죠. 그러면 차라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연합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느슨한 연합. 그러니까 관계가 느슨해요 이제. 그러면 그건 삼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삼신. 근데 아주 끈끈한 연합. 그러면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치나 동일은 아닌데 하나다. 이러니까 뭔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꾸.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분.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한 분은 일치.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 그분이다. 근데 세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분. 그러면 한 분의 일하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부모 자식의 관계로는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아들이라 부르고 그분의 영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우리는 한 분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자연님 설명한 거 맞아요. 나도 그렇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분은 그 말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그냥 하나님,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천사 아버지가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로 불릴 때. 근데 그때는 부모의 자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믿었잖아요, 이제. 자신들만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못 불렀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 전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 이름도 못 불러서 옷을 벗어서 샤워하고 씻고 가리고 붓을 부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 순간 내가 뭐가 되죠? 신. 아빠가 신이면 아들도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신학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신이 된다. 그 말씀 나옵니다. 이거 좀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뭐 서치하는 프로그램 보면 그거 나옵니다. 그거. 그래서 뭐 성경을 너희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게 좀 검색이 안 되네. 검색. 아, 그 검색점에 왜 검색? 내가 지금 그 구절을 어딘지 모르겠어서. 자, 전 요한복음 전 챕터 10 벌스 35.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아, 신이라고 하셨다 써 있네.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이 나 때문에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반열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이게 절대 이 말씀은 바뀌는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부른다고. 근데 그건 그들이 신이 됐기 때문에 신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신의 반열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오늘 우리 어려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주 어려 지금 이해됩니까, 우준이? 아니요. 아마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 이게 신학적인 부분도 좀 있고 오늘 우리 했던 얘기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 우리가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보면 아들의 형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들의 형상. 왜?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마치 그들을 자녀 삼으신 게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줬잖아요. 이제 누가 유산을 물려받습니까? 자식이 만들고도 자식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처럼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그럼 찾아와서 부르셨고 그들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아들의 형상이란 말이죠. 아들의 형상.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활동하신다. 일하신다. 제가 볼 때 딱 이 정도 설명하면 되고 그 이상 들어가면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굳이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떤 구절들. 예를 들면 Matthew chapter 28 verse 18 to 19 it said Jesus drew near and said to them I have been given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n to all my peoples everywhere and make them my disciple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의 관계 안에서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각각의 이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이름들이.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이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거든요. 따져보면요. 이게 왜냐면 그래 뭐 여호와 뭐 그래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구약에 나오니까. 그리고 예수는 분명히 나왔죠. 예수. 근데 성령 이름을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 이름 아니거든요. 무슨 이름이 변호사입니까? 영어 단어로는 또 헬퍼 쓰는데 헬퍼는 쉽게 말하면 가정부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이름이 가정부입니까? 미아 필필 살 때 헬퍼 있죠, 헬퍼. 어, 그게 성령이야. 그럼 와, 그러면 그 뛰었다가 성령이야 쓰리데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단이 이제 이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달랐다면 오준아 영어에는 하나를 뭐라고 부르지? 원. 아 그건 이제 이건 뭐 이걸 뭐라고 이게 한 개씩 있을 때. S 안 붙이는 건 뭐라고 해? 단수. 세 개가 있으면 뭐가 돼? 복수는 뒤에 뭐 붙여? S 붙여야 되지. 자, 내가 영어 읽어줄게. 영어를 이게 쉬운 거야. 오준이 물어볼 거야. Baptize 이게 침대 준단 말이야. 오준에 맞춰서 읽어줄게.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자, 아, 더 어렵다. 자, 아버지, 아들, 성령 몇 사람 나왔어? 몇 사람? 세 사람. 그러면 이름이라면 단수, 복수? 단수지. 복수 돼야지, 세 사람인데. 맞지? 네. 맞잖아. 네. 세 사람이면 복수잖아. 자, 근데 영어 성경이 뭐냐면 in the name. name은 단수야, 복수야? 야,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아들, 성령인데 names가 아니고 name이야. 그러면 이건 단수야, 복수야? 일단 어디에 붙였으니까. 단수지.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단수지. 하나지 않아 하나. 네. 아까 벌써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나니까 하나의 원 단수야. 그러면 아들과 성령이 똑같아야 또 단수가 되겠죠 이제.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이제 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냐 했을 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야 이제. 예수의 영이 뭐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뭐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거든 성경에. 그래서 결국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단수야 단수. 단수란 말은 하나라고 해요. 존재가 하나라고 존재. 알겠죠? 네. 존재가 하나. 그래서 영어에서는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이름 누군가? 아버지 아들. 그러면 이리 설명이 맞겠나?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잖아. 응? 내한테는 아들이잖아. 네. 그지? 어. 사모님한테는 남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 사람이잖아. 목사님은 한 사람이거든. 네. 목사님 이름은 유수현 한 사람이라. 근데 네가 볼 때는 목사님이고 사모님 볼 때는 남편이고 내가 볼 때는 아들이잖아. 이 얘기를 전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단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준아,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했대 그제?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 왜 나 괴롭혀요 자꾸? 하나님. 아 이름. 이름이 예수라. 어. 상민이한테 물어주세요. 돌았어. 자, Acts chapter 2 verse 38 said, Peter said to them, Each one of you must turn away from his sins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baptize. 아까 앞에 마태복음도 baptize.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in the name of. 자,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서도 in the name of. 그러면 지금 똑같은 구조지. 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똑같잖아, 이제. 그러면 그 뒤에가 똑같은 거잖아, 이제. 자, 이름. 오준이 아빠 이름이 아빠야? 오준이 혹시 아들 있을 때 네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야? 아니요. 그럼 아버지, 아들, 성령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거지. 타이틀. 호칭. 아빠를 아빠를 부르지만 아빠 이름은 계시잖아, 따로. 맞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랬냐면 Baptiz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럼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라고 이제. 자, 앞으로 돌아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라고 해서 자,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뭐야? 이름 잡아. 예수. 그렇지.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렇지.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래. 그러다 봐. 여기 나와.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영어 공부한 거야. 방금 영어 공부. 근데 그 삼일체 믿는 사람한테 이 구절을 보여주면 왜 그들은 이해 못 하죠? 이 구절 있잖아. 이거 명확하게. 그러면 이것도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단 영어를 안 봐서 그렇고요. 영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니까 이름을 세 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영어 그러니까 원어와 영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제자들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장면이 있습니까? 성경이 없죠 이제. 성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거든요 이제.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런데 잘못 이해한 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죠? 잘못했는데. 이러면 이제 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그러면 만약 사도행전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니까 우리는요. 그럼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두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진짜 보면 웃겨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세례를 주노라 이런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타이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고 그 장면들이.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놀랐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모든 교단 교파가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 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주느라 이렇게 줍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야, 잘하네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잘하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경의 두 장면을 다 가져와서 다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원래 침례를 줬기 때문에 유일신을 전했을 때 그래 우리도 그렇게 침례를 줬는데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다 그렇게 주고 있어. 그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우리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도 역시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Jesus is Jehovah. 이걸 신약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끝난 겁니다. Jesus is Jehovah means Jesus is the Lord, the same.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더 이상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나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저런 질문들 있으시면 저한테 뭐 문자나 뭐나 연락을 꼭 주세요. 저도 같이 또 고민해서.